시대 취업, 재취업, 창직, 신직업, 이직, 청년 창업 가리지 않고 일자리에 관한 모든 소재를 다루는 팟캐스트 채널 JOB 일자리 위원회 안녕하세요 위원장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창업교육협의회 이기현 사무국장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창업교육협의회 동향 어떤가요? 방학이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서요. 많은 네. 행사들이 지금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27개 대학에서 IoT 교육 관련해서 정규 교육 과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창업교육센터에서 대거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IoT 개발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을 산학연으로 연계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대학에서 80여 명의 교수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2학기부터 30여 개 이상 교육과정하고 커리큘럼, 수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간 3천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8월 21일 날 이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충북대학교에서는 창업지원단 2017년 일반인 실전 창업강좌를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한밭대학교도 2학기 때 창업대학원 원우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대나 이런 데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8월 17일 날 난 기사 중에 그 엑셀러레이터를 37개 엑셀러레이터를 대학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공대의 기술지주회사하고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된 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대학생들 창업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기부 주관의 선도대학에서 내년부터 2억 원씩 이상의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교육부도 대학 창업 펀드 진행을 해서 대학생들 창업 교육을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하자면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창업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 폴리텍 학생이 우승을 했고요. 장소는 서울 정수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친구들은 중국으로 9월 달 중으로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전거 관련된 아이템 그 내비게이션 및 뭐 관련된 아이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기술 위주로 이미 많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의미 있는 대학이었고요. 또 그동안 취업에만 의존하는 대학이었거든요. 취업을 중점적으로 네네. 의존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키우던 대학에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를 제1회로 캠프하고 아이템 경진대회를 해서 뭐 앞으로 이제 이 분야를 혁신적인 아이템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지금 창업교육 협의회나 관련된 이제 그 정부 지원 제도를 볼 수 있는 기관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창업교육협의회에 관한 근황은 이기현 사무국장님 모실 때마다 매회 좀 업데이트를 근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대학생 창업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학교 졸업생 창업자는 61만 5천 명으로 2010년에 10만 9천 명, 2014년 47만 8천 명에 이어서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져도 2010년에 1.7%, 2014년은 6.5%에 이어서 8%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창업자 비율은 0.8%로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31만 명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응답자 중 약 90%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한국에서의 동일한 설문에서는 약 2.8%의 학생만이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스타트업 열풍이 심상치 않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요.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상당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비율로 따져서 10배 차이면 전체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또 그만큼 많으니까요. 예, 뭐 중국이 오히려 이제 창업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대학생들의 실제 참여율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무섭게 이 부분야에서 많이 역량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1년 대졸자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 우리나라 1년 대졸자 숫자가 약 55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국이 창업에 투자를 하는지 먼저 정부의 창업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그 중국이 창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고 이제 그 인프라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각종 투자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다양한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투자도 되게 활발하게 돼 있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꼽아볼 수 있는 건 민간이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쪽에 이제 대기업들 뭐 얘기하는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오너들이 뭐 30에서 40대 정도 이제 스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 양성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벤처 세대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규모가 중국보다 현저히 좀 작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창업보육센터들을 많이 대학 내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안가 중심의 도시들, 뭐 이제 지금 중심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북경은 중관촌이라고 부르는 이제 외국인들과 창업을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곳들이 최근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자도 손보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가장 큰 기조는 2015년서부터 2025년까지 경제 정책 이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2025년까지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술 국가이자 산업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아니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기술력들을 다 이제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창업을 하는 건 학생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자체적으로 붐이 일어나긴 사실 힘들잖아요. 아까 잠시 뭐 알리바바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 외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민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은 제가 가봤던 것 중에는 이제 뭐 선전이라든지 뭐 심천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들이 이제 부동산 회사들조차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임대하거나 부동산의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그 활용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그러니까 약간 시장 지향형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아이디어들 대단히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중국 내에서 성공을 시켜라.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모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지켜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이제 쉽게 이제 이건 인프라보다는 문화 쪽에 관계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대표될 만한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형격히 좀 적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벤처 1세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신화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모범 사례로 되진 않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루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네. 좀 쉽진 않은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현재 뭐 마윈을 기치로 해서 이제 뭐 알리바바의 마윈 뭐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뭐 DJI 창업자들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텐센트 뭐 이런 젊은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받는 예, 주목받는 계층들이 많고, 그들한테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의 옛날 위인전기 속 얘기들이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좋은 인력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인력을 조달하려고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예,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성공 사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도. 그렇군요. 결국에 보면 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한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창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가라지 창업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창업 시장에 주목을 해서 발전 방향을 삼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그 대상이 중국으로 좀 옮겨온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실리콘밸리 뭐 벤처캐피탈들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투자 프로그램들에 우리나라가 좀 소극적으로밖에 대처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학생들을 꽤 많이 보냈거든요. 네. 대학생 중심으로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나 어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 뭐 기술력 이런 차이에 좀 형격히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또 우리나라만 뭐 좀 열악한 환경도 좀 있는 부분이죠. 시장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예. 그쪽에서는 이제 더 투자 가치로 봤을 땐 중국이 더 잠재력이 크죠. 같은 네. 서비스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시작하면 공이 하나나 둘이 더 붙어서 시작이 되니까 서비스에 론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수익도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나 이런 혁신이 중국으로 많이 유전자들이 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어깨를 겨뤄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부분에서 기술력 네. 아니면 스타트업들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는 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미국을 제일 많이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상위 1%가 고시를 많이 보려고 하거나 네. 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네, 그렇죠. 많이 선호를 근데 하죠. 이제 뭐 미국은 최상위 랭크돼 있는 이제 학교들의 상당수에 있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먼저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맞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전문직 가서 벌 수 있는 연봉보다 이제 뭐 수십 배에서 수백억 배를 20대 때 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해서 엑시트하는 것들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네. 예, 역량 있는 친구들이 먼저 이쪽에 먼저 도전을 하겠죠. 휴학을 하고라도 예, 몇 년간은.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런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판단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문화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거라지 창업 같은 경우도 그 차고 창업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뭐 미국, 중국의 아시아에서 실리콘밸리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의 심천 선전을 네. 들 정도로 예, 중국이 혁신적으로 많이 앞서가려는 노력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약간 중국한테 추월당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발전 속도하고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가 물론 격차가 있긴 하지만 부음이나 참여 문화 수준으로서는 상당 부분 지금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뭐 눈에 띄죠. 네. 네, 그러면 이러한 이 중국의 창업 장려 움직임이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가장 큰 거는 지금 중국의 창업장려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서는 이노베이션 앤 스타트업을 같이 붙였어요. 이렇게 수거처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기술에 앞서는 삼성이나 현대나 LG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기존에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이 없었다는 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경제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들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 있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최근에 게임 업계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이나 지금 이제 한류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가 중국에 영향을 줬지만 역으로 이제 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업들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죠, 실제로. 네. 그래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일부는 게임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역전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 게임 탑10 안에 뭐 중국 게임들이 이미 상위권에 몇 개가 랭킹에 올라올 정도로 이제 역전됐죠. 10년 전에는 감히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네.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게임 스타트업들도 워낙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네. 활성화가 돼 있고.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질적인 걸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난주에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야로 보면 우리 예능이나 방송 부분도 지금 이미 많은 컨셉들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최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종사를 해주거나 뭐 저작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서서히 따라잡히는 부분이었고 지난주에 이제 조선업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조금 약간 스타트업하고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산업 경쟁력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수주하기로 했던 조선소의 큰 배가 이제 중국으로 지금 넘어갔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 산업 부분이랑 일자리 부분에서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이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중국 갔을 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이 배운 친구들은 오히려 핵심 인재들은 중국으로 지금 취업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질문 제가 막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면 역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경우면 이게 인력 유출이 되거든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도래했네요. 벌써 일부 회사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이미 있고요. 예, 그 대기업들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면 또 그분들이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한국이 시장이 이 크지 않아서 네. 이제 크지 않아서 일부 기업들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을 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뭐 삼성이 최고의 실적을 올해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반도체나 이제 이런 인프라 사업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더 큰 인프라 사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솔직히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그 샌드위치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해서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반대로 이제 그 반대 이론도 또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중국보다는 기술이 괜찮고 일본보다는 가격 대비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도 한 측면이 있는데 이 양 측면 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하죠. 사무국장님께서 소속이 되어 있는 창업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학이나 여타 교육기관에 창업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수도 다녀오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연수를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년 지금 미국을 가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실리콘밸리 위주로 지금 보는 프로그램들을 연합으로 해서 이제 대학들하고 매년 한 5에서 10개 대학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반기 때는 최근에는 한 2, 3년 동안은 중국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은 심천 처음 갔던 게 한 네. 3년 전에 심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북경을 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상해 항저우 이렇게 좀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10년 만에 판도가 계속 뒤바뀌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네. 갈 때마다 좀 발전되는 속도가 많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쪽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띄는 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그러면 이제 네. 최근에는 조금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 위주로 다녀오셨던 분들은 좀 이제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그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도 되게 그 무선보다는 유선 쪽으로 많이 예, 인프라가 발전을 했고 초고속 네네. 인터넷망이 발전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륙 지역으로 갔을 때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가 넓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접근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예, 그리고 중국이 그런 관점에서 가장 이 인프라 IT 인프라 사업으로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오. 아프리카 중동 쪽. 아프리카에 엄청 중국이 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아, 예, 그런 자원 외교나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아프리카 쪽에 관 저기 그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IT 인프라를 중국을 상대로 작업하고 있고,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국의 성장은 일정 부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엄청난 돈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부 경제학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산업적인 어떤 그 이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 경쟁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협력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많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급격한 창업시장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이기현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급격한 대졸자 창업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의 현실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은 창업 쪽에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남서울대 김용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네. 교수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창업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0대 후반에 우리나라 벤처 창업 1세대쯤 될 때 창업을 좀 해서 사업을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좀 늦게 다녔고, 최근에는 이제 연구나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링크랑 링크 플러스 연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링크는 이제 2012년도부터 전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창조 경제에 추진하면서 사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기존에 그냥 연구만 하고 또 뭐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좀 더 바깥, 쉽게 하면 기업이라든지 지역 사회와 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교육부가 산업협력 활성화 지원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전국에 한 60여 개 대학을 한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 사업 성과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기업으로도 기술 이전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같이 연구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2012년부터 네. 시작이 됐나요? 네, 2012년도부터 2017년 작년도까지 5년 동안 이제 링크 사업이 있었고요. 링크 네. 플러스라는 것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네. 어떻게 보면 사랑 협력 고도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한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링크 플러스 이렇게. 그럼 지난 5년간의 링크 네. 그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되었길래 링크 플러스라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필요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사랑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이 뭐 열심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내용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유명한 학회지 실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 연구 결과물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되면서 교수님이 좀 연구하신 그 결과물들이 기업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전이 되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또 제품화시키고 사업화시켜서 결국은 뭔가 또 사업적으로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하면 다시 그게 이제 또 학교로도 수익이 또 돌아오면서 이런 선순환적인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창업 쪽만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이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 산학협력 지원 사업이 있기 전에는 대학교 내에 창업이라는 강좌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90년대 학번이지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창업이라는 강좌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뭐 또 지금 사실 2000년대 이후로는 그런 강좌를 이제 이전에 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건데요. 뭐 그 링크 사업 이후로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전국 대학별로 한 연간 16.7개 강좌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16개 정도의 강좌가 이제 사실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창업 동아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대학교에서 학생 창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창업에까지 이르는 이 프로세스만을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자본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프로세스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쌓이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자도 설립하고 이런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지원까지도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 창업을 위해서 좀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에게 많이 여쭙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학생들의 뭐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지만 창업보다는 예, 아직까지 그렇죠. 취업인가요? 비율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뭐 그랬다면 지금은 창업 강좌도 스스로 찾아서 듣고 창업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뭔가 제품도 만들어보고 네. 경진대회도 출전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대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좋은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 내 문화가 조금씩 변화가 네. 일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재직하시면서요. 학생 창업 사례 중에서 좀 모범 케이스라고 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학교를 처음 가서 이제 첫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학생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처음에는 과연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뭐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가졌던 친구지만 수업하는 도중에 이제 아이디어도 도출해보고 또 팀끼리 회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보드라고 하는 최근에 네. 이제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친구들이 뭐 퍼스널 모빌리티도 있지만 전기보드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서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 또 창업 보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보육센터에 입주도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이제 전기보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적인 지원도 좀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 이제 저희 천안시나 또 이런 충청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또 활용하면서 지금은 회사를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뭐 직원들도 한 4명 정도 있고 매출도 이제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친구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강좌를 계기로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자기 일자리도 만들고 고용도 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 뭐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네. 그렇지 않은 반대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대 사례는 뭐 지금도 사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뭐 안 좋다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창업이 워낙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네. 뭐 또 경진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금이 굉장히 큰 경진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최대 상금 최대 상금이 뭐 예를 들어 같으면 억 단위가 넘는 경진대도 사실 종종 정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창업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보다는 경진대 수상의 목적으로 또는 상금의 뭐 목적. 또는 그런 목적으로 물론 수상은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미래부랑 같이 진행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진대를 많이 했는데 수상도 많이 한 친구들이 네.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창업을 잘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인터뷰도 네. 해보니까 일단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소위 제가 이제 헌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상금을 목적으로 이제 사냥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친구들도 좀 있기도 하고 네. 또 뭐 수상하고 난 수상만 한다고 돈만 생긴다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연구해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안 좋다기보다는 네. 안타까운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업 지원을 받고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원 투입의 실효성이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취업이 안 되니까 좀 도피성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취업용 스펙을 쌓기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더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패 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절박함도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지원금이 지원 제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정부 지원 제도를 너무 멀리하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이하면 타서 죽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네. 정부 지원 제도만 자꾸 집착해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본인의 창업 스케줄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 뭐 사실 이렇게 자기 혼자 하다 보면 또 뭐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 정부에 있던 좋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네.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지원 제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 뭐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어떤 신문 기자 분들은 네. 안 좋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아무런 창업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스펙으로라도 창업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고 경진대 한번 나가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사고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창업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되면 뭐 그것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지원 제도가 좀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 케이스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대학교 평가 방식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평가 방식을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취업률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술 관련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 경우에는요. 졸업 후에 취업률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반발이 있었죠. 창업의 경우에도 창업 후에 일정 정도 수익이 나야만 창업 여부를 인정해주는 식의 대학 평가 시스템이 있나요? 네. 현재도 창업 같은 경우는 졸업자가 창업을 해서 연간 매출이 일정 정도 나야 네. 그거를 이제 쉽게 하면 취업자 한 명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인증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취업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챙기다가 창업하는 친구들을 이제 챙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창업을 했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일정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와야 그걸 이제 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창업해서 동아리들이 이제 회사로 만들어서 수익이 나면 그걸 이제 취업자와 동일한 형태로 평가를 좀 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평가 결과를 취업률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창업이나 또 예술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관련 분야 관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사실 문과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뭐 특히나 또 예술 관련 친구들도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제가 많이 다녀보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비 창업자들 중에 예술 전공하거나 뭐 문화 쪽 전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본인들이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은 이제 전공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한 10여 년 이상을 어떤 자기만의 스킬이나 기능을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딱히 할 만한 일이 없다. 설 무대가 없고 사실 그런 애로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예술 분야의 전공자들을 위한 창업 뭐 일단 아카데미라든지 뭐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 친구들도 뭐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저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네. 요즘 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네네. 말을 줄여서 문송합니다라는 네네. 표현을 좀 쓰긴 네네. 하는데 교수님께서 네. 이런 현상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문과 학생들에게 공대 수업을 오픈시키는 대학 내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네. 한다라는 주장을 네. 하셨던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교수님의 의견 더 네. 듣고 싶습니다. 그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인데요. 네, 뭐 어떤 특정한 뭐 전공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링크 사업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제가 링크 사업을 도입하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한 몇 개 대학을 좀 살펴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창업하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나 뭐 경영학 이런 친구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미국에 뭐 대학들 다녀보니까 사실 창업이라는 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꼭 뭐 상경계일 뿐만 아니라 공대학생, 인문대학생, 심지어는 법학, 심지어는 뭐 의학 이런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각자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같이 만들어보고 또 자기가 보는 관점을 서로 이제 나누면서 또 시너지가 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7, 8년 전의 일이니까 그 용어를 저희가 이제 크로스 캠퍼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숙명여대나 이런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개념의 교육 쉽게 하면 문과대생 뭐 공과대생 또는 뭐 의학 뭐 여러 가지 전공이나 이런 학생들을 섞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팀빌딩도 시켜보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죠. 뭐 그런 형태를 좀 활성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문과생들이 가지는 장점 예를 들자면 뭔가 사고가 잘 확산이 되고 창의적이고 이런 장점과 이과생들이 가지는 어떤 정확함이나 또는 이런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창업을 하는 배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대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지만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학생 창업 연구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회지에서 이렇게 또 논문 심사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매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창업 교육의 효과 또는 창업의 어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5, 6년 동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 창업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성과를 뭐 단순하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또는 뭐 몇 명을 고용했느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정량적인 지표 말고도 사실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측정 지표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뭔가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또는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효과나 어떤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창업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이게 저희는 이게 종단적인 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쭉 앞으로 계속 어떤 흐름의 변화를 좀 측정하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보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제 솔로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 33년 동안 미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는 걸 보고 참 저렇게 한 수십 년 동안 쳐다보다 보면 뭔가 좋은 점도 보이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좀 종단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연구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교수님 생각에 좀 동의하는 게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청년 스타트업 지원의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의 경우에 서울시 창업위원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의 창업 환경은 어떤가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너무나 잘 돼 있죠. 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어떤 서울을 벗어난 친구들한테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서울은 뭐 예전에 어떤 중앙 정부하고도 별도로 뭐 거의 독자적으로 창업 생태계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대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강좌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인상 깊은 거는 이제 마포 공덕역에 가시면 이제 서울 창업허브라고 예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 건물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뭐 12, 2,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창업허브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집대성해서 모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만들고 성장하고 크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커 나가는 어떤 이런 전 주기적인 것도 한번 이 공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자, 뭐 이런 의지도 좀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극적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저도 그때는 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조차도 그런 거 안 할 때 서울시가 좀 했었으니까 뭐 굉장히 나름대로 환경은 우호적이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창업 환경이 좋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무조건 서울에 와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방에 있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참 좋은 창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교수님이 계신 남서울대 경우에는 충남 천안에 있잖아요. 마침 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천안에 있고, 네. 또 올해 개관한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도 천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조성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 국토가 이렇게, 우리는 안 그래도 땅덩어리 작은데 전 국토가 골고루 활용되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사실 수도권에만 몰리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이 아닌 지방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산업적인 특성이나 또는 환경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르죠. 예, 저희 네. 충남이 지금 위치해 있는 저희 학교 위치해 있는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도 사실 제 6차 산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충남도가 완전한 이렇게 도시 환경 아니고 약간 이제 농촌과 뭐 이런 자연 환경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이렇게 어떤 스마트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6차 산업을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게 지금 충남 도로수에 대해서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 될 것 같고. 교수님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6차 산업이 어떤 건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농업하면 1차 산업이니까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런 산업 분야였고, 지금 예를 들면 2차, 3차 제조 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보다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렇게 ICT, 기존의 정보통신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술들을 농업 어떤과 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농부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논이나 밭에 가서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풀도 뽑아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온도 습도 조절하고 또 뭐 심지어는 로봇을 조정해서 잡초도 다 뽑아내고, 이렇게 기존에도 지금까지 발전했던 첨단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1차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 걸 우리가 네.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역별로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이제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화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이런 창업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줄여서 AMP라고 부르는 기업, 학교, 정부의 협력적인 첨단 제조 파트너십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정부와 더불어서 학교가 중요한 축으로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게 아마 2000년도 들어서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기업은 기업 따로 놀고 학교는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내보내고 네. 인재를 배출하는, 쉽게 말하면 인재 양성하는 의미로서 학교가 사실 거기까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는 인재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도 만들어내고 또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면 기업들과 같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R&D도 해내고 네. 또는 기업들한테 이제 연구해낸 과제를 기술도 이전을 시켜주고, 기업들은 얼마든지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또 연구도 하고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또 자기가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장비나 기술 같은 경우는 학교 와서 얼마든지 같이 또 같이 활용하고 이런 게 파트너십 또는 뭐 이렇게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지금 중간자적인 매개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나 뭐 또는 지금 현재 기타 다른 사업들이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기업, 정부, 학교가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자. 근데 이제 학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축이 되는 이유는 학교가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공간도 있고 좋은 장비도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주위에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 도와주고 기업도 오고 정부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차츰 이렇게 기업과 학교 간의 교류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1부에서는요. 중국의 급격한 대학 창업 시장 성장이 우리나라에 위협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용태 교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의 스타트업 열풍이요.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손전이라고 하는 네. 도시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뭐 쉽게 하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중국의 공장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도시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어떤 점이요? 도시 자체가 젊은이들로 와글와글하고 이제 뭐 복적복적하고 네. 그리고 길 가다가도 젊은이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만든 이런 뭐 쉽게 하면 드론이나 이런 제품들 가지고 뭐 또 시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뭔가 역동적이고 막 발전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느낌 좀 사실 들고 친구들이 또 전국에서 이게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모여들고 있고 뭐 중국에 뭐 사실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계속 그런 환경이 갖춰진 도시로 모여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제 저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역량이라고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좋은 역량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같이 선순환적인 역량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우리나라가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진출을 하고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그 선전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 중에 한 팀이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여튼 가까운 나라고 또 그런 쪽에 이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좀 서로 이렇게 상호 시너지를 주면서 좀 같이 아시아 시장이나 아시아의 어떤 뭐 성장을 좀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창업 관련 연구 많이 하시면서요. 해외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와 교육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쪽 창업 관련된 연구는 또는 교육은 이제 크게 나누면 북미 방식하고요. 유럽 방식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초창기 때 제가 벤치마킹을 했던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미국 중심의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연구도 사실 그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안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유럽 쪽에 핀란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구나 교육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차이는 북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인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그 누가 뭐 모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또 대학도 있지만 그 대학이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투자자도 당연히 같이 또 모여들고 좋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고 형성이 된 어떻게 환경이나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기도 했고 네.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쪽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게 유럽은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핀란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나 우리 국가가 좀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면 기업가 정신 교육 또는 창업 교육, 창업가 이런 걸 더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총리나 뭐 대통령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최근에는 네. 이제 미국이나 북미 쪽보다는 유럽 쪽에 어떤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사실 독일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직업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다고 말씀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 스타일을 좀 많이 따라.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미국 쪽을 따라갔었는데 또 안에 내부적인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 쪽은 지금 또 유럽 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좀 혼합해가지고 쉽게 하면 뭐 짬뽕인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 점 잘 좋은 점들을 와서. 모아서 네.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유능하신 거라서 그러신 거 있죠. 네. 네. 뭐. 자 그렇다면 이 대학생 창업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창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뭐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인력 엄청나게 많이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창업이다라고만 생각하진 않는데요. 뭐 또 사실 대학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충분한 자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직 생활을 경험해본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비한 여건에서 사실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성과나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도전적인 자세 또는 위험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는 창업을 좀 너무 어렵게 바라보거나 또는 나와 좀 동떨어진 걸로 바라보지 않고 사실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또 본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조금 먼 뭐 10년, 20년 뒤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즘 같은 시대는 취업이냐 창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나는 취업만 할 거다. 나는 창업 관심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좀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워보기도 하고 또 동아리 참여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평생 직장도 없다 그러고 네. 평생 직업도 없다 네. 그럽니다. 대학생 분들은 경험을 좀 많이 쌓고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키워드 도전 정신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서울대 김용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모시고 싶은 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